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17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오스스메와 난데스카?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친구인 사쿠라, 로드리고와 함께 서점에 왔습니다. 만화 코너에서의 대화입니다. 그럼 제17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오스스메와 난데스카?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この本いいな. あれも面白そう. さくらさん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これはどう? ホラーはちょっと.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아, この本いいな. あれも面白そう. さくらさん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これはどう? ホラーはちょっと.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드리죠.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この本いいな. 아, 이 책 좋네. 라는 뜻인데요. 아, 는 가벼운 놀라움이나 감동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この本은 この 이에 홍 책이 붙어서 이 책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나는 좋네란 뜻인데요. 이는 좋다라는 형용사고요. 나는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인데요. 혼잣말이나 중얼거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기쁠 때는 기쁘다가 우레시니까 우레시나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레모 모시로소. 저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라는 뜻인데요. 아래는 저것이고요. 뭐는 도라는 의미의 조사입니다. 그리고 오모시로소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의미인데요. 오모시로이 재미있다는 형용사의 어미인 이를 소로 바꾸어서 오모시로소라고 한 겁니다. 소는 겉을 보고 판단하거나 추측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재미있을 것 같은 만화가 너무 많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쿠라에게 물었습니다. 사쿠라さん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사쿠라 씨가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오스스메는 추천할 것이란 뜻이고요. 노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주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쿠라さんのおすすめ는 사쿠라 씨가 추천할 것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와 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난데스카? 는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였죠. 오늘의 중요 표현인 오스스메와 난데스카?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는 아주 편리한 표현이니까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사쿠라가 책을 한 권 들고 안나에게 제안했습니다. 고레와도? 이것은 어때? 라는 뜻인데요. 고레 는 이것,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도 어때는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표현인데요. 그 뒤에 ですか?가 생략이 돼서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이 됐으니까요. 문장 끝을 올려서 발음하면 되는데요. 여성들은 어미를 느려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これはどう? 사쿠라가 책을 보고 안나에게 대답했습니다. ホラーはちょっと 공포물은 좀이란 뜻인데요. ホラー는 공포란 뜻으로 영어 호러에서 온 외래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ちょっと는 좀이란 뜻인데요. ちょっと라고 하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표현이 됩니다. ちょっと 뒤에 무리입니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 생략이 됐죠. 굳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냉정한 거절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발음은 초 뒤에 숨을 한 박자 멈추면 됩니다. 좋또라고 하는 거군요. 그럼 뭔가 내키지 않는 것을 권유받았을 때 좋또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오스스메와 난데스카?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この本いいな. あれも面白そう. さくらさん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これはどう? ホラーはちょっ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 この本いいな. あれも面白そう. さくらさん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 これはどう? ホラーはちょっと.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오모시러서 재미있을 것 같다는 추측의 표현을 배웠는데요. 이 표현의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모시러서 재미있을 것 같다처럼 형용사 뒤에 소를 붙여서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고서 추측한 것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제13과에서 형용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모시로이, 재미있다나 이송아시, 바쁘다 등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와 또 명사 앞에 붙일 때 나를 붙이는 나 형용사입니다. 이 나 형용사에는 예를 들면 한가하다, 히마 등이 있습니다. 이 형용사에 소를 붙일 경우에는 이를 소로 바꿉니다. 이송아시, 바쁘다는 이송아시소, 바쁠 것 같다가 되는 거죠. 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냥 소를 붙이면 됩니다. 히마, 한가하다는 히마소, 한가한 것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소의 부정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에는 이를 그나사소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송아시, 바쁘다는 이송아시그나사소, 바쁘지 않은 것 같다가 됩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ではなさそう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히마, 한가하다는 히마ではなさそう, 한가하지 않은 것 같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이춘경 씨, 이 소리는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네, 실은 일본어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싱. 도서관 등의 조용한 모습을 싱이라고 표현합니다.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을 때도 싱이라고 합니다. 이재우가 나오셔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좀 기분 전환을 해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즈라리. 즈라리.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네, 사람이나 사물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방에는 책들이 즈라리 늘어서 있다고 말하죠.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싱과 즈라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입니다. 큰 서점에는 검색 단말기를 사용해서 직접 재고 상황이나 판매 코너를 찾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 네, 제17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おすすめは何ですか? 추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안나는 러브 코미디 만화를 많이 사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런 안나에게 작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